사랑이 온 건가요? 내 앞에서 그대 돌아설까 두려워 한 걸음에 그대 곁에 서줘 You be in my heart You be in my heart 나의 두 눈에 가득 담긴 한 사람 I will be with you 약속해줄게 하루하루 나는 널 위해 You be in my heart 바람이 불어오면 그대로 가 우리 어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You be in my heart You be in my heart 내게는 이미 그대 하나뿐인 줄게 하루하루 나는 널 위해서 You be in my heart 텅 빈 가슴에 텅 빈 내 손에 이제 내 사랑이 가득한데 나의 두 눈에 넌 가득 담긴 한 사람 I will be with you 약속해줄게 하루하루 나는 널 위해서